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추억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벌써 10월도 초순을 지나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만 지나면 2016년도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두 달만이라도 알차게 보내야겠는데 그게 그리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 걱정입니다. 50평생 살아온 습관, 하루아침에 바꾸기 참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에 그저 한숨만 쉴 뿐입니다. 10월 하면 우리 세대에겐 먼저 공휴일이 참 많았던 월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멀리 이국에 살지만 아직도 10월 하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10월 24일 유엔의 날까지 공휴일로 지정돼 정말 휴일 천국이라 10월만 오기를 1월부터 학수고대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국과 비교해서는 10월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이번 24일이 레이버데이로 그나마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는 배짱이처럼 할리데이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선사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미셸 폴라네프입니다. 할리데이. 오랜만에 프랑스의 가수 미셸 폴라네프의 70년대 초반 인기곡 할리데이를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미셸 폴라네프의 고운 미성이 참 인상적인 곡이었죠. 이 곡을 70년대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이 가수가 여성으로 알고 착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선 미셸 폴레네프 하면은 영원한 반항아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의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웅집한 수만 인파를 보고 그의 저력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피아노 곡으로 그의 곡을 편곡해서 겨울연가에 삽입된 곡의 원작자로 유명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세대에게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으로 시작하는 5월가로 유명하죠. 뭐 세대에 따라서 뭐 그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의 대표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대표곡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불어로는 끼어뜨 그랑 마망이라고 합니다.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그의 대표곡 When the Love Fall이라는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위기 끌어올리는데 이 노래만 한 곡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세대 가수들 버전으로 남희 씨의 빙글빙글 들어보시겠습니다. 티아라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지. 데이라이트 세이빙이 시행되면서 이젠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주까지 연일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은 그 기분이 퇴색된 듯합니다. 이 노래나마 본격적인 햇살이 내리치는 날들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흑인 혼성 6인조 굼베이 댄스 밴드입니다. 선 오브 자메이카. 벌써 몸이 들썩거립니다. Save up every dime, and one day I'll return, come back home to you, and then I'll stay forever. . 아시다시피 이 노래의 시작은 한 남자 가수가 내레이션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주 오래전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우상 마론 브란도가 나오는 영화 뮤티니 온 더 바운티를 보았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가사를 이해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 이 노래 많이 들었을 때가 아니고 이곳에 이민 와서 리얼 그룹이라는 레코드샵에서 이런 판도 있네 하면서 구입한 후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제가 보진 못했어도 궁금했던 영화 몇 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남자 가수가 내레이션을 하는 데 나오는 뮤티니 온 더 바운티였습니다. 이 뮤티니 온 더 바운티,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 바운티 배에서의 폭동,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18세기 영국에서 타이티로 떠나는 영국 배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당시에 제가 타이티 출신의 어느 분과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적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었으나 실패한 영화, 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워낙 커서 영화사가 도산될 정도로의 큰 실패, 흥행 실패를 기록한 영화들 중에 대표작이 이 영화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70년대에 마이클 치미노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크리스토퍼슨이 주연한 천국의 문인가요? 천국의 계단인가요? 그 영화 역시 또 영화사를 도산하게 하는 그런 흥행 실패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영화를 굉장히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노래에 그 영화 뮤티니 온 더 바운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각설하고 79년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보니엠의 열풍을 앓고 있었을 때 보니엠과 비슷한 아류 그룹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굼베이 댄스 밴드도 그중 하나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그 아류 밴드들이 아닌 원조인 보니엠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타고 홈입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들 계속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악이 79년도 80년대 초반 전 유럽과 아시아를 흔드는 반면 본고장 미국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80년도 1월 첫 주 빌보드 정상을 Rock With You라는 노래로 맞이하게 됩니다. 앨범 차트에서는 훗날 핑크 플로이드의 기념비적 앨범이 되는 더 워가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4개월간 독주를 하게 되고요. 지금 들으실 이 노래는 댄스곡이 차트를 지배하던 당시 마이클 잭슨 노래를 정상에서 내리고 1위를 차지했던 발라드 곡입니다. 당시 빌보드 차트에 관심이 많았던 뭐 1위부터 100위까지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당시 차트를 지배하던 디스코의 열풍을 한 방에 보낸 것 같아 참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곡도 펑키 타운 등과 같은 디스코 곡들에 의해 차트에서 밀려나지만 말입니다. 캡틴 앤 테니엘입니다.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캡틴 앤 테니엘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들으셨습니다. 79년 80년 곡을 듣고 있으니 그 당시에 제가 팝송에서 이런 곡이 나올 수 있다니 하며 감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당시 세상이 그들의 동무대였죠. 비지스입니다. 트레지지 이어집니다. 6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무려 40년간 이상 슈퍼그룹으로 활동했던 비지스. 그들의 소망은 사실 레코드샵에서 비틀즈 다음에 그들의 음반이 놓여있길 바랬고 판매량 역시 비틀즈 다음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원처럼 음반 판매상으로 팝 역사상 비틀즈 바로 다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역대 10위권 안에 드는 판매량을 보이는 전설적인 그룹으로 기록하게 되죠. 한동안 조용필 씨의 가성이 비지스의 그것을 모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젯밤 당신과 같이 잊지 못해서 비극이라는 가사 내용은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A젠장인데요. 디스코 곡이지만은 연주나 창법 그리고 멜로디 어디 흠잡을 데 없는 곡으로 개인적으로 최고 점수를 주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들으면서 미국인이 20세기에 가장 좋아했던 여성 가수가 이 가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바브라 스트라샌드입니다. 1973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출연하였고 동명 타이틀 영화 주제곡으로도 널리 알려진 The Way We Are입니다.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니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합니다만 참 예전 노래들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노래는 저에게 아주 친하게 지냈던 키 여성분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동안 그 여성분이 저만 보면은 이 가사 내용이 정말 죽인다고 킬링미 한다고 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왜 가사 중에 미스틱 워터 칼라 메모리즈 오브 더 웨이 위어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뭐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개 낀 수채화톤의 추억들 뭐 이렇게 번역해야 하나요? 뭐 아무튼 이런 가사 내용이 있는데 그분 왈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자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 그분이 남편과 헤어지기로 하고 가족과 함께 마지막 미국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헤어지기 전에 여행을 같이 가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서로를 이해하게 돼 다시 재결합하면서 이 노래가 더욱 좋아졌다라는 그분 그 기분이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러운 바람의 얼굴 우연히 만나면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다섯의 긴머리 소녀였습니다. 우리 가요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산울림의 김창한 씨의 저력을 보여준 노래죠. 김창한 작곡 노고지리의 찻잔입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 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네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탁자에 다소 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살펴보는 록의 역사. 오늘은 포크계의 여왕 조안 바이즈 3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안 바이즈 1부에선 그녀의 60년대 반전운동을 2부에선 그녀의 사랑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편 3부에선 80년대 이후 그녀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 있는 포크 가수들이 늘 그러했듯이 그녀도 책을 집필하고 자서전을 내기도 하였는데요. 80년대 중반 발표한 그녀의 두 번째 자서전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하면 생각나는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운동과 더불어 동구권 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게 되는데요. 89년 체코 공연에선 당시 훗날 체코 대통령이 되는 하멜이 공연을 관람케 되는데 이를 본 체코의 비밀 요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때 존 바이즈가 그를 그의 수행원으로 위장하여 체포를 모면케 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녀는 80년대 이후 10년마다 두 장씩의 앨범을 발표, 지금까지 6장의 앨범을 더 발표를 했는데요. 노래 하나 듣고 존 바이즈 얘기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히트한 노래죠. 지난번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곡 The River in the Pine 들어보시겠습니다. sing. She was sweeter than the blooming rose so early in the spring. Her thoughts were gay and happy, and the morning gay and fine. For her lover was a river boy from the river in the pines. Now Charlie, he got married to his Mary in the spring. (2009년도) 이후 그녀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세계 투어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그녀의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얼마 전 키이분 한 분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 같은데 69년도에 존 바이즈가 뉴질랜드 왔을 때 공연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명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육성으로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칼칼하고 기계 소리 같은 그런 큰 음으로 공연한 것이 소년의 가슴에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우드사이드에서 명상과 지필 활동을 하며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겐 포크 가수, 아니 영원한 통기타 젊은 가수로 우리 생애에 기록될 포크계의 여왕 존 바이즈 마지막 곡은 밥 딜런의 Forever Young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음악으로 살펴보는 록의 역사 존 바이즈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y God's blessing keep you always. May your wishes all come true. May you always do for others and let others do for you. May you build a ladder to the stars and climb on every rung. May you stay. may you grow up to be true. May you always know the truth and see the light surrounding you. May you always be courageous, stand upright and be strong, and may you stay. Forever young. Forever young. Forever young. May you stay. May your feet always be swift. May you have a strong foundation when the winds of change shift. May your heart always be joyful. May your song always be sung. And may you stay. Forever young. 오늘도 어김없이 작별할 시간입니다. SPM 방송국 초계 골든팝스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동시간대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spmtv.kr을 통해 다시 듣기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청취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불어오는 바람도 쌀쌀하진 않지만 그래도 환절기입니다. 몸이 아파 보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 내일 밤 9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our hearts were high when the day was young and the night was long and the moon stood still for the nightbird's song.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But if you stay, I'll make you a day like no day has been or will be again. We'll sail on the sun, we'll ride on the rain, we'll talk to the trees and worship the wind. Then if you go, I'll understand. Leave me just enough love to hold in my hand.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as I know you will, you must tell the world to stop turning till you return again. If you ever do, for what good is love without loving you? Can I tell you now, as you turn to go, I'll be dying slowly till the next hello.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But if you stay, I'll make you a night like no night has been or will be again. I'll ride on your smile, I'll sail on your touch, I'll talk to your eyes that I love so much. But if you go, I'll understand. Leave me just enough love to hold in my hand.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as I know you must, there'll be nothing left in the world to trust. Just an empty room full of empty space, like the empty look I see on your face. Oh, I'd have been the shadow of your shadow if I thought it might have kept me by your side. If you go away, ne me quitte pas. If you go away, please don't go away.